Pops News.한양대학교 학군단에서 65기와 66기 학군사관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1, 2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이며 모집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입니다. 학군단을 통해 리더십을 함양하면서 장학금, 취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 안내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에서 66기 수습국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한양대학교 2사학번 신입생이며 모집 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기술부, 보도부, 아나운서부, 제작부에 지원할 수 있으며 미디어 장학금 수여, 실무 경험 축적 등 다양한 혜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 인스타그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에서 제11회 은평대전에 참가할 대학생 멘토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전공 멘토링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휴학생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며 신청 방법은 QR코드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부동산 공모 펀드들이 손실을 확정하지 못한 채 잇따라 만기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시장 침체, 코로나와 팬데믹, 공실률 상승 등이 이 현상의 원인으로 점쳐졌습니다. 다만 만기를 연장하더라도 최초 매입가보다 높게 매도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부동산 침체 속 출퇴근 문화와 제로금리 시대가 돌아와 업황이 회복할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지속된 고물가로 인해 편의점 업계가 빅사이즈 제품을 전략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한 끼 식사와 간식을 해결하는 이들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예시로는 컵라면 8개 분량을 담아낸 전보 도시락면, 삼각김밥 4개를 합친 사이즈인 슈퍼 라지킹 삼각김밥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제품들의 경우 점포 발주량이 3만 개에 달하거나 전년 대비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대중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서 소음 문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3월 10일 사랑제일교회는 시청역 부근에서 오전 11시부터 1만 명가량의 사람이 몰린 전국주일 연합예배를 열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1시 종로구 보신각 앞에는 나라사랑 공생시민운동본부의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관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시위 현장을 지나던 시민들은 인상을 쓰거나 귀를 막으며 불편함을 호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3월 13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지윤, 기술의 백다연, 담당의 김준영이었습니다.